드디어 또 금요일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아자! 아자! 아자! 매주 금요일 힘찬 라디오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단 10초 만에 한 방에 딱!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드라마 퀴즈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잠시 후에 탤런트 오아랑 집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리셋 전도사님과 빛나는 연기를 통해 은혜와 재미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찬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요. 퀴즈와 또 끝 찬양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찬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오후 시간 더욱 힘내보자고요. 오늘의 첫 찬양 전해드릴까요? 당신의 끝 찬양은 자 오늘도 두 곡 중에서 여러분이 더 은혜 받고 싶은 또 듣고 싶으신 찬송 끝곡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 두 곡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갈수록 여러분 이 끝 찬양 뭐 신청하고 문자 보내면 뭐합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선물을 걸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세트를 걸고 끝찬양 선택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오늘의 후보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송입니다. 자, 후보 1번은요. 만세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1번이고요. 2번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번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자, 1번 만세 반석, 2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 중에서 오늘의 힘찬 라디오 끝곡으로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듣고 싶으세요?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힘찬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즈.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카톡 무료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힘찬 라디오! 아자아자! 파이팅! 힘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자, 매주 금요일 힘찬 라디오에 신나고 재밌고 은혜로운 코너입니다.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트 와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울리나 목소리. 음악이 되게 어울리네. 올겨울 다가올 초특급 어드벤처.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네요. 아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이 밖에 추운 편인가요? 어때요? 어제보다는 덜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밤은 점점 추워져요. 그래요. 네. 이제는 좀 항상 도톰한 옷. 네. 한겨울 옷 아닌가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꺼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네. 오시자마자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옆구리가 이제 점점 시렵다면서. 아, 어떻게 외롭단 얘기네. 유유유유. 바람이 슝. 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네. 저 안 외로워요. 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이제 시즌2.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할 텐데, 아, 오늘의 코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경의 이야기를 단 10초. 정말 짧은 시간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이 축약은 돼 있지만 핵심이 딱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퀴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연기, 풍성한 은혜, 화끈한 재미까지 놓치시면 후회할걸요. 꽁트 들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에 100원,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멘. 네. 네. 자, 오늘도 10초 드라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고 정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함께 하시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이 있었으니. 어머머, 오, 나오미 얼마만이에요. 오, 반가워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우, 나오미 아니에요. 아우,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이 오신 저분은 누구? 아유, 예, 2차, 저차, 저차, 2차. 아이고, 쭈쭈쭈쭈.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냥. 아이고, 철원,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고향에 모압으로 가라니까. 나 따라온 제 며느리라오. 어머나, 착해라.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있어. 아유, 며느리 참 잘 뒀네. 아, 믿음이 너무 좋아.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온 이 이방 여인이 누구일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을 맞추시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온 이 이방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샵1069. 네, 맞습니다. 무료 카카오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샵1069번 또는 카톡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문제만 듣고도 맞히실 수 있는 거였지만 그럼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3편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시고 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사람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쉽죠? 오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오늘 뭐 첫 번째 문제는 오답 있다 찾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우리 97번째 문자 주신 분 네. 번호 77님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답 나오미 나왔네요. 어머 나오미 했는데 저희가 설마 이렇게 또 문제를 냈겠습니까? 나오미를 따라 고향에 온 다른 며느리. 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네, 얼른 다시 보내주세요. 네, 우리 김달숙 집사님 오랜만에 듣는데 개편 됐군요 하셨는데 네 개편 3주차예요 유유.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찬양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네. 찬양은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의 많은 정답 참여 기다릴게요. 우리 누군지 이름이 잘 안 보여. 포유키즈의 네. 찬양입니다. 행복해요. 함께 할게요. 행복해요. 주세요. 하시죠. 예. 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우 처음에 완전 느끼한 행복해요. 아저씨 목소리로 했는데 바로 우리 정말 천진난만한 네. 진짜 행복한 목소리로. 순산. 네. 네. 행복해요. 네. 나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 포유키즈 아, 네. 행복해요. 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네. 첫 번째 드라마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네.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엘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 정답과 함께 저희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정답은 룻. 룻이었어요. 예, 첫 번째 이야기 성경 룻기의 주인공 예, 여기 오타 났어요. 근데 중인공 주인공 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였어요.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모압에 이제 가족 데리고 가서 살다가 아들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사니까 이제 남편이 또 죽고 아들도 죽고 네. 뭐 이런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한 며느리는 떠나갔지만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이런 고백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방 여인인데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하튼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고 또 신실한 룻의 모습으로 이후에 엄청난 진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복인지는 차차 계속 들으시면 나올 텐데요. 그렇죠. 네.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맞춰주시면서 룻!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그거 보냈는데 남편 만났다고. 그래요. 여기 있네요. 우리 5615님. 네. 룻이요. 룻기 읽고 감동받고 남편 만났어요. 내 주변에 왜 룻기를 안 읽는 거야? 그럼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이하늘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집사님. 예, 정답 룻. 룻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사랑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와, 그래요. 그렇군요. 네, 룻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면서 1895님도 문자 주셨고. 네. 이분 우리 김모모님 오늘 처음 주셨는데 네. 이게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면에 9165님은 저도 록 같은 며느리가 될래요. 네. 이렇게 또 네. 결심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우리 4101 송영숙님은 당첨이 안 됐는데 주소까지 보내주셔서 네. 참 난감하지만 네, 네. 당첨자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함께 하시면서 정답들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배고파라. 어머니, 제가 들판이라도 나가서 이삭을 주울게요. 아, 그래, 다녀와라.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루시요. 아니, 근데 이방 여인 같은데 왜 여기서 이삭을 줬습니까? 이차. 내가 나오미 며느리요. 아, 내가 네 시아버지와 친척이구나. 마음대로 죽어가거라. 오마니, 여기.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니? 참 사람 조합해대요. 이름이 거식이라던디요. 아이고야, 잘됐다. 우리 친척이니까 이제 거식이 그분한테로만 가라. 네, 오마니. 문제입니다. 나오미와 친척이며 룻에게 이삭을 주어가도록 허락한 이 사람. 방금 이렇게 허락한 그 거식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을 하시면 샵 1069 유료 문자 서비스 그리고 무료 카카오톡 문자로 지금 라인 나우 보내주세요. 참 사람 조합해야 돼요. 거식이라던데요. 아니 무슨 룻에 그렇게 근데 전라도 분인가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또 오마니 할 때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팔도를 다 아울렀습니다. 이게 짬뽕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심심한 네. 사과를 떠드리면서 저희가 모합 사투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정답 찬양 함께 하면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송과의 고난 내용은 편해질 것과 전해드릴게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참 하나님이 또 룻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정답 두 번째 문제 정답 알려드리고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정답은 나 그걸 보았스. 보았스. 바보였스. 보았스. 보았스. 저기서 이방 여인 보았스. 보았스. 이삭 줍는 여인 보았스. 안 그래도 8087님이 네. 보았스. 그렇게 쓰셨는데. 네. 네. 아유. 아이들에게 참 이렇게 많이 했었죠. 보아스, 보아스. 네.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루시의 보아스의 들녘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나오미와 룻. 루시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들에 들어가고 거기서 보아스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네.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의 그 어진 성품, 또 믿음으로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따라오신 그런 걸 얘기를 들었겠죠. 네, 그걸 보고 네. 아 이게 같이 밥도 같이 먹게 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이삭을 일부러 더 많이 남겨두게 하고 막 이렇게 풍족히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네. 네. 그런 도움을 준 게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그 밭으로 가서 주우라고 하면서 그렇게 룻과 보아스는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노래 나와야죠. 뚜두뚜 뚜뚜뚜뚜 뚜뚜뚜 네. 자, 정답은 보아스였습니다. 네. 자, 보아스. 보아스. 자, 네. 말씀해 보아스. 자, 하신 분들 많은데요.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5 성도님. 거시기여 보아주세요. 보아스님.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옵니다. 보아스. 네, 다 봐주셨어요. 거시기 네. 보아주세요. 보아스님. 하시면서. 네, 보아스. 네. 좋아요. 네. 그레이스 송님. 네, 네, 정답은 보아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보아스가 제일 멋져요. 어허. 멋진 성품과 온유함을 닮은 주님을 닮은 자.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우리 6697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보았습니다. 지금의 회사를 다닌 지 10년인데 10년. 처음으로 휴가를 받아서 에? 엄마가 더 나이 드시고 못 걷기 전에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우와. 지금 참 좋습니다. 아, 지금 휴가 중이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아유. 10년 만이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와. 근데 어떤 분이 그러게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흉은 아니고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두는 시기를 놓치다 보면 어떻게 갈 수 있다. 근데 정말 네. 인내하시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천직이신 네. 거죠. 예. 네. 아마 그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4504님 네. 보아스고요. 네. 그 조카의 결혼을 챙기느라 결혼 19주년 기념일 깜빵 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 내 딸린 루처럼 살려고 애쓰는 저에게 용기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조카 결혼 챙기느라 야, 19년 정말, 기념일을 잊으셨다. 정말 좋은 숙모님이시네. 네. 대단하시다. 네. 야, 좋습니다. 그 누구냐 그 원순홍님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아스 나도 혼자 된 여인인데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남편 만날 기회가 없구만요. 아, 보내주셨어요. 네. 예, 분명 하나님 짝이 예, 네.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김은영님 문자 주셨어요. 네. 식사하다가 거시기 때문에 밥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즐겁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감사 감사 보아스. 우리 세 아들들이 이런 아들 되도록 잘 키워야겠습니다. 네. 사명 잘 감당하는 현숙한 어미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이때 자랑하는 분 생겼어요. 네. 네. 네. 저, 7983님. 네. 저희 남편이 그런 인격이에요. 오. 저희 남편이 그런 인격이에요. 이게 딱 보이네요. 정답 보았어요. 괜찮은 사람 하면서. 네. 네.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드라마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고요. 세 번째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얘야, 나는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오마니. 이제 우리 친척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할 텐데 보아스도 그 후보야. 가서 오늘 밤 보아스 옆에 눕거라. 네?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제 자야겠다. 아유, 잠이 안 오네. 뒤척. 아이, 당신 누구요? 루시어요. 내가 그대 바라는 걸 다 주어주겠습니다. 네, 보아스. 다음 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 저기 자네 루시랑 결혼할 건가?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안 해. 난 안 해. 그래? 그래? 어, 그럼 내가 하겠어. 야, 어르신들, 제가 루시랑 결혼하겠습니다. 이후 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답니다. 네, 문제입니다. 보아스와 루세의 아이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는데요. 결국 이 루스는 증손자가 되죠. 루세의 증손. 증손자는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어려워. 아, 어렵나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1069 네. 무료 카카오톡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루스의 증손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네. 이게 문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정답을 막 이게 함정이었죠. 네. 네. 자, 아이고 이삭입니다 하신 분도 계신데 이삭은 한참 위이십니다. 네. 한참 위 분이시고요. 네. 네. 이삭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삭을 주셨죠. 힌트. 네. 괜찮네요. 네. 네. 자, 힌트 드립니다. 왕이에요. 왕. 네. 왕 가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요. 엄청 유명한 분이죠. 네. 이거.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다는 카톡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충청도 사람인 그쵸, 줄 충청도 사람이죠. 좀 들켰나요? 네. 네. 우리 평생 감사님 김상규 PD님 때문에 김치 남기면서 배꼽이 빠지겠어요. 충청도구만요 하셨는데 딱 충청도에 맞아요. 그래요. 아이고 원래 아이고 겨 맞아요. 자, 네, 세 번째 문제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은 다윗 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네. 데이빗. 다윗. 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요. 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았는데요.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 네. 러브 스토리죠.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형제 또는 친척들과 결혼을 해서 그 개를 대를 네. 이제 잇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게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와 짝이 된 룻 결국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오벳인데요. 오벳을 이세의 아버지이고 이세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아버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다윗왕의 족보에는 바로 누가 들어있느냐? 예수님. 예,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족보. 예,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렸다.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큰 복을 바로 여기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그 반열에 올라간 여인이 너희 네. 룻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다니엘 왕이요 하셨는데 다니엘 다윗 왕입니다. 다니엘이 왕은 아니었죠. 왕은 아니었죠. 네. 저 예 대국동 방송 파이팅 하셨는데 여기는 네. 서울국동 방송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네. 0377님 문자 하셨어요. 네, 운전하며 가는데 너무 웃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적지에 다 왔네요. 아. 네,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네. 다윗. 네. 자, 우리 8233님 리셋 존서님 네. 항상 파이팅이 넘쳐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하시는 네. 사역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468님 문자 주셨어요. 아이고. 내일 요양보호사 시험입니다. 오. 합격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아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8082님 문자 주셨어요. 김 PD님, 참 코미디한 재미있게 자행하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하신. 네. 네. 진행하신. 어쩜 저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는지 저도 기도 더 드리게 싸움 나이다. 답 다이당. 네. 예. 자, 이렇게 다이당까지 세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룻의 믿음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또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알게 됐는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요? 네. 자,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함께해 주신 두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댄싱, 댄싱, 콘덴싱.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재미톡, 팥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이오스 김치 톡톡.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자, 오늘의 당첨자 두 분 선정을 했습니다. 둘 다 뽑다 보니까 또 카톡으로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의 말씀님 그리고 이영호님 두 분 축하합니다. 네, 두 분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귀한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룻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는데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그 마음들 또 애청해주시면서 보내주셔서 함께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2178님 오늘 대학교 수시 떨어졌어요. 위로받으려고 극동방송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 맞췄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2178님 저희가 위로의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보내주세요. 힘내세요. 아직 기회는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의 약속. 아이고 다 틀렸어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힘찬 라디오 낮에 함께 하시면요. 힘도 얻으시고 재미도 또 느끼시고 은혜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힘찬 라디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다시 삼일교회 김철 목사님과 함께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낮도 놓치지 마세요. 힘찬 라디오 지금까지 김상균이었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과 주일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굿게! 소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